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الف لام ميم تنزيل الكتاب لا ريب فيه من رب العالمين أم يقولون افتراه بل هو الحق من ربك لتنذر قوما ما أتاهم من نذير ما أتاهم من نذير من قبلك لعلهم يهتدون الله الذي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ما بينهما في ستة أيام ثم استوى على العرش ما لكم من دونه من ولي ولا شفيع أفلا تتذكرون ألف لام ميم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성서의 말씀이다. 혹은 그가 그것을 날조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계시된 진리이며 이는 그대 이전에 어떠한 경고자도 오지 아니한 백성에게 그대로 하여금 경고하여 그들이 인도받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셨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희에겐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느라 너희는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뇨 يُدَبِّرُ الْأَمْرَ مِنَ السَّمَاءِ إِلَى الْأَرْضِ ثُمَّ يَعْرُجُ إِلَيْهِ ثُمَّ يَعْرُجُ إِلَيْهِ فِي يَوْمٍ كَانَ مِقْدَارُهُ أَلْفَ سَنَةٍ مِمَّا تَعُدُّونَ ذلك عالم الغيب والشهادة العزيز الرحيم الذي أحسن كل شيء خلقه وبدأ خلق الإنسان من طين ثم جعل نسله من سلالة من ماء مهين ثم سواه ونفخ فيه من روحه وجعل لكم السمع والأبصار والأفئدة قليلا ما تشكرون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만사를 주관하시며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귀의하니 그 기간은 너희가 헤아리는 천년과 같으리라. 이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며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조화 있게 두셨으며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노라. 이리하여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자손을 지으셨노라. 그런 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사 그 안에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셨노라.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더라. وقالوا أإذا ضللنا في الأرض أإنا لفي خلق جديد بل هم بلقاء ربهم كافرون قل يتوفاكم ملك الموت الذي وكل بكم ثم إلى ربكم ترجعون 땅 속에 묻혀 흙이 된 후 다시 창조된다는 말이뇨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불신하고 있더라. 일러 가로되 너희를 맡고 있는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임종케 하리니 너희는 너희 주님께로 귀의하노라. ولو ترى إذ المجرمون ناكسوا رؤوسهم عند ربهم ربنا أبصرنا وسمعنا فارجعنا نعمل صالحا إنا موقنون ولو شئنا لآتينا كل نفس هداها ولكن حق القول مني